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은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예, 저는 성남 함께하는 주부님의 장은하고요. 저번주 저저번주에 의해서 화가 최영건 님의 진동리 일기 조금은 가난해도 좋다면 이란 책을 읽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비가 지금 많이 서울은 많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둥도 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내리다가 다시 또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어저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날씨가 비가 안 온다고 하더니 비가 내리네요. 비가 오니까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에 맞게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책을 조금만 읽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지금 목소리보다는 노래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산간의 일몰은 장엄하다. 요즘은 다른 일들을 할 사이가 없다. 계속해서 방갈로 짓는 일만 되풀이 할 뿐. 장마에 대비해 산자락 밑에 붓도랑에 자라오른 잡초들도 베어주어야 하고 벌통 청소도 해주어야 할 텐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방갈로 지붕을 완성하였다. 아스팔트 싱글을 입히는 작업이었는데 조각을 이어 붙이는 일이라 생각보다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붕 표면에 본드를 바른 다음 아스팔트 싱글을 붙이는 일이었다. 물론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도록 못질을 해두는 것도 있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붕 일만 했다. 내가 보아도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주었다. 오후 6시쯤엔 일을 다 끝내고 마음도 가벼워 일을 도와주러 온 미산 골짜기에 동생과 함께 방갈로 지붕 위에 올라앉아 방태산을 넘어가는 저녁해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산간의 일몰은 아름다웠다. 장엄하였다. 아니 석양이 비친 저녁 하늘은 마치 성자의 휴식과도 같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평안한 아마도 이런 것을 이루는 것 같다. 하늘이 연출해내는 아름다움이란 마음으로부터 교만이 뿌리째 뽑혀져 나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나 그려지는 그림이라 생각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아카시아 향기가 내려온다. 파렴치범처럼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 가득하다. 문득 이곳을 떠나고 싶어진다. 천형의 문둥이가 되어 야함을 틈타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진다. 그래서 모진 돌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어느 산 기슭의 황무지에 이르러 장문의 참회록이라도 써야 다시 돌아올 것만 같다. 아카시아 향은 왜 이다지도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그리움은 골짜기마다. 고로쇠 나무 가지에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지듯 탄생과 죽음이란 모든 생명부치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 어찌 보면 툇말 위에 해가 솟고 지는 일만큼이나 그저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례 미사를 마치고 이해를 모신 관이 성당문을 나설 때에는 납덩이와도 같이 무겁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님의 침묵에 끝내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님께서는 폐암으로 근 4개월 동안을 병석에 누워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83세라는 고령의 연세로 지난달에 생을 마감하셨다. 어찌 보면 천수를 다 하셨다 해도 좋을 자연스러운 죽음이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와 함께 고락을 나누며 살아오신 아버님께서 영원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로 떠나셨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속으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는 눈물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하루의 종말을 고하는 방태산 마루의 장엄한 노을빛을 바라보면서도 곧잘 감음을 하는 나 자신이고 보면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금 나의 마음은 몹시 찹찹하고 허전하다.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에 그저 그렇게 계셔주었으면 야속하게도 훌쩍 자리를 비우시고야 만 것이다. 되돌아보면 내 젊은 나이에 아버님께서는 위험으로 가득하셨고 당신의 인생이 늙음하게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나와 함께 우스갯소리를 나눌 수 있는 절친한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니 아마도 그것이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던 것 같다. 여든을 넘기신 아버님께서는 하느님이 출제하신 인생시험에 합격하신 거예요 라고 하였더니 그래 합격하였지 하며 식사를 하시다 말고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농을 받아주시던 모습이 선하다. 그러나 즐겁게 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세월도 잠깐 아버님께서는 끝내 우리들 곁을 떠나신 것이다. 아버님께서 쓰시던 누런 뿔테 안경, 외출할 때 즐겨 쓰시던 멋진 체크무늬 캡, 만년필, 그리고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볼륨을 높여 들으시던 카세트 라디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면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먼 곳에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 어쩐지 아버님께서는 지금쯤 구름이 자욱히 비낀 산등성에 홀로 기대앉아 바람에 구르는 가랑잎들과 함께 한가롭게 논일고 계실 것 같다. 그런데 언제나 불러만 보아도 아버님께서는 별다른 답변은 없으시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되풀이하시니 이승에 남은 이 못난 자식으로서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버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미안하시려는 걸까? 아버지, 골짜기에 눈 내리고 빗뿌리면 제발 그렇게 계시지만 말고 그만 마을로 내려오세요. 라고 한마디 더 당부를 드려보곤 한다. 오늘도 그리움은 골짜기마다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좀 짠하네요. 자, 오늘은 제가 윤도현의 노래만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는 창밖에도 새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벌써 연락 안 된 지가 한 달 두 달이 넘었어. 정말 우린 헤어졌나. 내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고 친구들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후회만.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손가 본 듯한 긴 머리 아가씨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따라가서 말 걸어봐. 미안 미안 미안해요. 외롭다는 기분은 이런 거였어. 친구들은 모를 거야. 보고 싶은 걸 안고 싶은 걸 어쩌지 어쩌지.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매일 아침 퉁퉁 부은 두 눈 부끄러워 미치겠어.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 미워하지 않을래.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 미워하지 않을래. 사랑보다 미움보다 쉬운 기다림이 괜찮겠어. 그게 너라면 참 좋겠어. 예, 노래 잘 들으셨나요? 요즘에 나온 노래인 것 같은데 되게 좋죠. 이 노래 들으면 참 신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노래를 참 잘한다 싶어요. 예, 그 다음 이야기 권태로울 때는 권태로울 때는 사막으로 가라. 그리고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기억할 것이다. 권태보다도 무덥고 권태보다도 황량한 열사의 대지 위에서 이국의 독립을 위해 전율한 로렌스의 훈을 사랑한 것이다. 권태로울 때는 산으로 가라. 그리고는 벼랑 위에 소나무에 기댈 것이다. 권태보다도 두텁고 권태보다도 메마른 노성의 껍질 속에서 많은 맑은 수액은 오를 것이며 내가 소양증서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푸른 솔잎은 허공을 찌를 것이다. 비듬처럼 떨어져 내리는 권태를 볼 것이다. 오로지 현재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우리들의 생존이 얼마나 절박하도록 아름다운 순간과 순간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너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도모하지 말라. 순간을 저버린 미래의 어떠한 아름다운 꿈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우라는 음험한 음모의 그림자를 수반하게 될 것이니 음모를 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너의 범죄 대상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범죄란 고통스러운 곳. 범죄의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유라는 흉기를 버려야 한다. 오로지 현재의 순간순간에 충실할 때만 우리는 바닷가에서 모래를 쌓는 아이처럼 광활하고도 천진한 기쁨에 젖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여 우리 모두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금싸라기 같은 현재의 이 순간에 탐닉할 것이다. 내가 지은 방갈로 바닥은 나무 문양의 장판지로 내부 벽면과 천정은 밝은 색깔의 종이로 그렇게 도배를 하고 나니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아늑하면서도 무척이나 시원해 보였다. 날이 어두워 백열등 전구를 밝히니 방갈로는 노을이 남기고 사라진 행복 그 자체였다. 손수 자기가 뭘 만든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집 도배를 제가 혼자 했어요. 밤마다 식구들 다 자면 그럼 아침이면 이렇게 한 벽 한 벽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날리면나 봐요. 지금 벽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벽지 떨어진 걸 어떻게 붙여야 될지 보면서 아, 집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이사 가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페인트도 칠하고 벽도 바르고 했을 때 기쁨이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지금 이분도 방갈로를 짓고 나서 기뻐서 기쁠만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힘들겠죠? 예, 봄이 가려나 해가 기울면서 뒷산 숲속에 숙적새 울음이 차량하게 들려온다. 참마 및 왕거미는 부지런히 집을 짓고 내어수염을 앓던 울밭개미들레는 저녁 노을 속으로 덧없이 꽃씨를 풀풀 날려보낸다. 봄이 가려는가 보다 저만치 옥수수 바디랑을 떠나 따라 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후 4시 한계령에서 날씨는 몹시 무덥고 딱히 손에 잡힌 일도 없고 해서 배낭을 꾸려 눈 밖을 나섰다. 어제 소나기가 온 후라 그런지 날씨가 유별나게 덥다. 정해진 행선지는 따로 없다. 다만 백두대간을 넘을 생각이다. 아내는 집안에서 푹 쉬겠다고 한다. 홀로 돌아다니다 풍경을 만나면 카메라로 스케치를 할 것이다. 근래 에세이집을 실은 작품들을 준비하면서 풀리지 않던 운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뜻밖의 수학이었다. 숲, 강가 이런 표현들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그린 작품들 중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세 점을 꼽으라면 내리천, 법수치, 살둔이다. 오래전부터 일상이 따분해질 때면 미시령이나 한계획을 넘어 속초를 다녀오곤 한다. 속초하면 떠오르는 것이 수평선이라든지 해초라든지 하는 사계절이 항상 싱싱한 이미지다. 특히 수평선을 바라볼 때면 차도로를 쓴 여인의 눈매처럼 서늘한 그 무엇을 느끼겠다. 남서락 자락으로 난 필레 약수 앞길을 지나 한계령으로 향하였다. 정상에 오르려니 동해안으로부터 한랭한 기운을 띤 짙은 운무가 머리를 풀며 넘어오고 있다. 앞은 거의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 고개를 오르내리는 모든 차량들은 전조등을 밝히고 엉금엉금 기듯 조심스럽게 주행하고 있다. 아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안개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어떤 설렘일까? 안개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워버릴 수 있는 쾌감을 맛보게 한다. 일종의 자아에 가까운 부끄럽고도 은밀한 즐거움이었다. 한편 안개 속에 갇히면 누구에겐가 비밀을 고백하고 싶은 이상심리가 싹트기도 한다. 그래서 안개 속에서는 굳이 성호를 긋지 않고도 모든 이야기들을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시 눈을 붙이려니 차가운 기운이 차내로 스며 들어와 추웠다. 더 이상 속초로 가고픈 생각이 가실 정도로 그냥 한계령 정상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기로 하였다. 어젯밤 녹음을 해두었던 테이프를 꺼내 카세트에 꼽았다.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박미경의 민들레울 씨가 되어 슬기동의 미래의 찬미를 되풀이하여 들으며 옛 추억에 잠겨보았다. 관심 가는 부분에만 지독하게도 천착하는 이런 습관은 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한편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기도 하다. 젊은 날 그런 식으로 융통성 없이 사랑을 쫓다가 번번이 실패를 한 속쓰린 추억들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 이 암흑의 장암흑에 수소분해 보지도 않아도 다들 행복하시겠지. 지금 되돌아보면 다행히도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기에 결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암흑의 장암흑의 식으로 또다시 오다가다 만난 인연을 맺었더라면 모르긴 해도 필시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랑은 또다시 풍랑에 휩쓸려 실패로 귀착되었을 공산이 크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젊은 날 나는 사랑 앞에만 서면 모종의 혐의자처럼 사유와 행동이 몹시 수상해지곤 했다.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특히 화가들이라면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과 자신을 투명하게 헤아릴 수 있는 중매 결혼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전망이 좋은 찻집에서 찻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는 격정이 아닌 감정이 절제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격조 있는 인생 드라마이다. 한겨울의 지독한 녹무현상 언제까지나 지속되려나. 휴일이라 그런지 안개 속으로 흙낙 차량들의 들고남이 부산한 새벽 부두가를 연상시킨다. 도무지 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시간이나 흘렀다. 이제 마음도 충분히 조율하였으니 커피나 한잔 마시고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진동계곡으로 돌아가야겠다. 예, 여기서 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예, 좋은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한여름 마음이 평화로운 날, 마른 하늘에 느닷없는 번개와 함께 생소나무 가지 찢기듯 급박하게 하늘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창밖이 어두워지면서 숲에서 한바탕 싸하고 소나기 퍼부는 소리가 들려온다. 묵밭의 개망초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개천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올라온다. 언제 들어봐도 세상에서 화렵수위로 뿌려지는 빗소리만큼이나 가슴을 평화롭고 시원하게 쓸어주는 소리는 없는 것 같다. 더군다나 올 여름 들어 오랜만에 들어보는 천둥소리라 공포에 가까운 어수선한 분위기긴 하지만 그 소리가 과히 싫지는 않다. 동심으로 돌아가 천둥소리가 한번 꽈당 하고 울리면 마음은 탁자 밑으로 숨고 다시 한번 꽈당 하고 울리면 커튼 자락 뒤로 숨기도 한다. 살아가다 보면 까닭 모르게 자괴감이 들 때가 종종 있다. 특히 일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다소 한가로운 이유로 아무런 할 일 없이 구들장 위에 누워 하루 종일 빈둥거릴 때이다. 일하지 않는다 하여 누가 뭘할 사람 없는데도 괜시래 자꾸만 부끄러워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나의 마음속 한곁에는 맑고도 무구한 하늘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 걸핏하면 스스로 부끄러워지지 밥 숟가락을 뜯어 말고도 공연히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바우와 새치미를 앞에 불러다 앉혀놓고 한바탕 호통을 치다가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 맥이 풀려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려가며 콩밭에 들어가 뜨거운 복사열과 맞서가며 김을 메고 있는 이웃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할 일 없이 그냥 누워서 지낸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영 취할 도리가 못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천둥소리가 치면서 소나기라도 뿌리는 날에는 아무런 할 일 없이 방에 누워 구른다 하더라도 하나 부담스러울 것이 없어 좋다. 시골에서는 비오는 날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안에 들어앉아 다같이 공평하게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도회지에서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칠집밥으로 일하다가 처음 시골에 들어왔을 때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쉬질 않고 밭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을 바라볼 때면 그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고 어색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야만 하는 나 자신도 다소 불편했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고 해서 잡초나 작물들이 생장을 멈출 리 없는 것이고 국경일이라고 해서 병충해가 국기를 개항해 놓고 낮잠을 자주는 것도 아니기에 농부들은 한시라도 손에서 농기구를 놓을 새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온 날이면 사정은 달라진다. 어쩔 도리 없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집안에 들어앉아 쉴 수밖에.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휴일 따로 없고 비오는 날이 곧 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비오는 날이면 나로서는 이웃과 더불어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실공히 몸과 마음이 함께 평화로운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커튼을 열어 젖히고 보니 빗발이 점점 굵어지며 방태천의 운무가 자욱히 피어오른다. 새들도 꽃밭에 날아들던 곤충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아마도 오늘은 갈터의 시선네 아버지도 안말의 영민의 아버지도 꽁밭의 수민네 아버지도 모두 집안에서 들어앉아 식구들과 함께 정담들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전화나 걸어봐야겠다. 농사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느냐고. 옷고름이나 동여매야겠다. 새벽에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올 때 눈부신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눈동자의 조리개를 조이듯 새로이 주어진 눈부신 새날에 적응하기 위하여 차를 한 잔 다려 마신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젊게 하여 주는 말, 그리움. 그리움이란 무엇일까? 그리움이 있어 생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내디뎌온 삶이었다. 그동안 오지를 찾아 차를 몰아보아도 아무쟁처럼 눈보라 속을 헤매고 또 헤매보아도 물속 깊이 잠수를 해보아도 숨을 죽이고 오두막에 창가에 기대보아도 그리움은 손에 잡히질 않았다. 어쩌면 그리움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고리 앞가슴에 달려있는 옷고름이나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가슴 한가운데 고이 엮어두고서는 허구한 날 방황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언젠가부터인가 우리의 옷에서 옷고름이 사라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움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아가슴을 단추로 처리한 계량 한복만을 입을 것이 아니라 옷고름이 달려있는 제대로 지은 한복 한 벌쯤도 갖추어 놓고 가끔씩 가슴에 그리움이 차오를 때면 입고선 옷고름이나 질끈 동여매야겠다. 개망초를 사랑하게 됨은 산책을 하고 돌아왔다.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산책 코스는 방동약수, 적가리골, 꽁밭 골짜기다. 산책거리는 각기 왕복 약 2km 정도. 한가롭게 걷기엔 적절한 거리다. 자동차로 산책 출발지까지 가서는 차에서 내려 걷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즐겨 찾는 코스는 진동이 꽁밭, 꼴밭, 꼴짝. 꽁밭 골짜기에 들어서면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맛이 있다. 골짜기 양 옆으로는 높은 산이 울타리처럼 둘러싸여 있어 겨울철 아무리 강한 바람이 이 일대를 훑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꽁밭만큼은 태평무사하다. 그처럼 따뜻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오죽하면 이웃 마을 사람들이 꽁밭을 일러 누대기 꼴이라 할까. 거지가 누더기 옷을 껴입은 것처럼 매우 따뜻하다는 것이다. 여름이면 뻐꾸기 소리 친근하게 들려오고 겨울이면 볕이 따뜻하여 쌓인 눈들이 채 사라지질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동면을 하는 곳이다. 이른 아침 문 밖을 나서려니 산허리의 안개가 자욱하다. 새소리들은 명멸하는 전나무 숲길을 따라 개망초 소소하게 흩어지는 들길을 따라 산책하는 기분이 좋다. 젊은 날 개수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밭알처럼 지저분한 모습 때문에 나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개망초가 문득 내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하지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만 같다. 화가 아저씨, 이제 저의 모습이 아름다우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삶의 소중한 정화이다. 화력 33년, 내 나이에 개망초를 사랑함은 천명이다. 예, 요번에 세 번째 노래, 사랑했나봐. 윤도현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연기 예, 가사가 참 절절하죠. 예, 참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고 대단한 밴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을 건너는 두더지. 물 위에서 헤엄치는 동물들을 여러 보아왔어도 두더지가 헤엄치는 모습은 머리털 나고서 난생 처음 보았다. 장마도 끝나고 오랜만에 햇볕도 쨍쨍하게 내리쬐어 물가에 나가 시원스럽게 탁족을 하려 하니 어디선가 뾰롱 하며 물속으로 가볍게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궁금하기도 하여 소리가 난 곳을 두리번거리니 글쎄 두더지란 놈이 뾰족한 주둥이를 수면 위로 내놓은 채 부지런히 앞발을 눌려 개천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얀 발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니 거의 배영에 가까운 수영법이었다. 그런데 이놈이 나를 경계함이었는지 얼마 가다가는 한 바퀴 삥 돌아서 나를 바라보고는 앞으로 나아가 또 얼마간은 한 바퀴 삥 돌아보고서 나를 바라보고는 앞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계속 개천을 건너는 것이었다. 우울증의 포로 두더지는 땅속에서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대명천지에 이 넓은 방태천을 헤엄쳐 건너다니 자연의 신비여. 놀랍네요, 두더지. 두더지는 동화책에서만 본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못 보고 동화 애들이 읽는 책 속에서 나오는 두더지. 안경을 끼고 있고, 예, 눈은 작고, 그것도 안경도 굉장히 작은 안경이죠. 코에 걸치는 안경을 끼고 있는 두더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영도 하네요. 그렇군요. 책은 좋네요. 이런 것도 예, 알려주고. 자, 그 다음 동심초. 개천 건너 이웃이라고는 전혀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은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만의 특별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 좋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볼륨을 한껏 높여 음악을 듣는 일 따위이다. 사람들이 지겹던 도회지에서는 주로 호호백발 노인네와 천진스런 어린아이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숨잡고 달려가듯 마치 세차게 흐르는 여울물처럼 청렬하게 들려오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 멘토라든가 그 외 소박하나마 바흐라든가 핸델의 관현악을 즐겨 듣곤 했는데 인적이 드문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이후로는 왠지 한 가닥 사람들의 냄새가 그리워지기도 하면서 주로 가곡을 듣곤 한다. 그러나 민박을 경영하기 시작한 지난 봄부터는 찾아온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볼륨을 한껏 높여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취향이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취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음악이란 한낱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손님들이 약수터로 여울가로 방태산 자연휴양림으로 모두들 주변 나들을 나가 집안이 텅 빈 사이에 나는 볼륨을 높일 대로 높여 놓고는 오랜만에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르는 동심초를 들었다. 항시 그렇듯 동심초를 들을 때면 인생이 왜 이리도 서럽도록 아름다운 것인지 마치 시한부 인생이라도 살아가는 입원 환자처럼 아득한 젊은 날의 기억들이 창가에 날아와서는 아름답게 환생하는 것만 같다. 신사임당의 한시로서 김한서 선생이 번안을 하였다는 동심초의 가사를 옮겨본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 풀잎만 맺으려고 하는가. 한갓 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 차례 소나기라도 오르는가 보다. 하늘이 흐려지면서 고야나무 잎새가 바람에 마구 나붓긴다. 예, 이번에는 윤도현님의 사랑2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저런 눈 아이처럼 예, 꿈꾸는 치커리꽃. 예초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 두었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카센터 신세를 또 져야 할까 보다. 큰 비가 와 집으로 건너오는 다리가 넘치기 전에 우짜란 보또랑길에 잡초를 잘라내어야 하는데 산자락 아래로 난 보또랑길이 위위한 우리 집의 비상탈출구이다. 그리고 젬마 펜션에 들러 한복 수선을 맡긴 것도 찾아와야 하고 비디오 프레자에 들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제가 생긴 것도 해결해야 한다. 농협에도 들려야 하고 그러고 보니 오늘 이래저래 면회 나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은하수처럼 띠를 두르고 피어있는 하얀 개망초 군락 사이로 고개를 내민 치커리꽃이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운석의 결정처럼 신비롭게 보이기까지 한다. 몇 년 전 아내가 장에서 모종을 사다 이식을 한 것인데 이제껏 야생 상태로 잘 자라주고 있다. 개망초가 투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화한 꽃이라면 치커리는 그와는 반대이다. 꽃잎의 연보랏빛이 남석 알 자락에 겨울 하늘빛을 닮아 있어 현실 초월적이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즐겨 쓰는 보랏빛이다. 영혼을 투영한 듯한. 아니 어찌 보면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얻어진 듯한 기이성마저 띈 보랏빛이다. 진동의 생태와는 어딘지 모르게 확연히 다른 이역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돌아오는 여름에는 아예 앞들을 개망초와 치커리 꽃밭으로 가꾸는 것은 어떨지 한번 곰곰이 구상해 볼 일이다. 껑충한 달맞이 꽃들도 한창 자태를 뽐내고 있다. 풍요롭다. 백화가 다투어 피어나는 이 진동 골짜기엔 개화란 더 이상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아닌 평범한 그 생활 자체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노래 마저 두 곡 연이어 듣고 오늘은 마감을 할게요. 오늘 2009년 10월 13일 예, 화요일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배울 거고요.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고 예, 윈도우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너를 보내고와 잊을게. 그리고 저는 장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 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길을 걷다 멍하니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에바 바보처럼